남조선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서울진보위원대와 서울민권위원대를 비롯한 18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청와대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당국의 8.15를 계기로 양심수두를 저는 속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